도로시와 함께하는 에토스팟 제8화입니다. 오늘은 지난 7화에서 다뤘던 김영란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이달 말 28일에 본격적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반응 및 파장,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함께 해주실 이병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3주 만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실은 제가 오래 걸렸죠? 네, 예, 감기를 좀 몸살 감기 걸려서 한 2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방송을 홀딩했는데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 네. 아무튼 빨리 완쾌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저희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 8월 2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계자 차관회의를 열었고요. 기존처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업비 10만원, 요 가격에 대해서 변동 없이 확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한마디로 애누리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법이 실행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각계 움직임, 반응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그 김영란법 이번 달 28일에 시행 관련해서 미리 좀 살펴보셨다고요? 네. 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있다 보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제가 대기업이나 이쪽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이 김영란법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스들을 보면은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녁 약속이 사라지는 공직사이다. 아, 네. 네. 좋네요. 말만 들어도 좋아 보이네요. 예. 네, 그리고 해외 출장이나 장관 행사들 이런 것도 올 스톱이다. 네. 그리고 뭐 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한정식 매출이 30% 이상 뚝 떨어질 것이고, 뭐 꽃배달 네. 같은 것도 좀 퇴짜를 아, 선물 될 선물 예, 꽃배달 보통 10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저희 같은 문외한들은 실은 김영란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질문을 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대기업 차원이나 중소기업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보거나 아, 권익위원회 네, 해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분들은 정신 없겠는데요? 정신도 없고 또 공부도 네. 더 해야 되겠죠? 아, 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선물 이제 곧 다가오는데 아예 받지 말자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참 이게 말이 현재 많은 상태이고 이거가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네. 네. 김영란법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8월부터 지금까지 반응들을 보면 한쪽은 아 이거 너무 너무하다. 네네. 또 한쪽은 아 잘 됐다 이렇게 시작을 하자라는 건데, 제 개인적이거나 또 주요한 대부분의 의견은 네. 김영란법이 정말 시도를 잘 하고 있다. 예,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문제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또 수렴해서 네. 의견 취합해서 약간의 변경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작되죠. 이번에 애누리 예. 없잖아요. 바로 그렇죠. 뭐 계도 기간 없습니다. 9월 28일부터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예. 뭔가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됐는데 예, 팝하면서도 아. 이렇게 네, 열심히 일하시는 멀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관련돼서 쭉 반응들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네, 좀 뭐 소개 좀 해주시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119 절주라는 말 119요? 네. 저녁 약속이 사라지는 공직사이다. 네. 그러면서 119가 뭐냐면은 술은 한 가지 종류로 하자. 아. 네, 폭탄주 같은 거 하지 말자는 네. 거죠. 두 번째는 1차에 한해서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은 오후 9시까지만 하자. 그래서 119 절주. 119요. 네. 아, 이 119. 왜요? 제가 논산 그 군대 논산 네. 가잖아요. 논산 네. 훈련병 때 부여받은 번호가 119였어요. 근데 119라고 하는데 그 이제 찌르면 나와야죠. 나와야 되잖아요. 네. 한번 좀 찔러 보시겠어요? 네. 예, 119번 훈련병 성기두 이렇게 했었거든요. 참. 네. 예, 그렇죠.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김영란법의 직접적 대상이 아무래도 공공기관 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겁니다. 네, 119 절초. 예, 멋지네요. 예. 네. 김영란법 직접 대상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 네. 두 번째는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네. 네, 국공립사립학교장 및 교직원,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 그래서 약 400만 명 정도 되고 네.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아, 예, 진짜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같은 신문인데요. 해외 출장이나 장관 행사도 스톱이 됐다. 그래서 네. 3, 5, 10이라는 예, 걸리면 사랑하는 사이.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김영란법이 이제 네. 네. 이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분들의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고, 또 이분들이 관리해야 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협회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이다라고 하면 그 산하의 기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일일이 만나고 행사하고 하려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 외국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김영란법에 딱 맞춰서 할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WHO 네. 세계보건기구에 우리나라 분께서 사무총장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분이 너무 청렴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청렴하고 비록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너무 청렴하고 또 한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없게끔 하는 걸 하면서도 행사나 이런 거 비행기 타고 갈때 수행원 한 명도 데려가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차가 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도 가장 싼 거, 네. 친환경차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더라.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 네. 예,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WHO와 같은 세계적인 기구에서도 그렇게 청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 그쵸. 생각에는 충분히 김영란법을 통해서 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외식 업계나 축산 업계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 좀 아시는 분들도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3만 원, 5만 원은 기본이고요. 10만 원은 중간 정도 되고요. 네. 보통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어떤 식사값이 나오기도 하고, 왜냐면 네. 술을 먹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식 업계에서는 단품 메뉴 중심으로 지금 네. 맞춰가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하더라고요. 네. 그 음식점에서 저녁 코스 3만 원 맞추는 거, 요거 술한병 시키고 그러면 맞추기 어렵겠는데요? 네,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 나머지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술에서 발생하는데 네, 그렇겠죠. 술은 보통 한 병만 시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몇병 시키고 몇십 병 시키고 네.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식대 3만 원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네. 축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포장에 들어가는 구성을 바꿔서 규모를 줄여야 되고 네. 아예 한우협회에서는 공무원들은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해서 일부러 뭐 소포 같은 네. 걸로 이렇게 보낼 거라고도 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네. 추석이 코앞이라서 네. 네, 추석 선물 안 받는 얘기도 본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아, 그렇죠. 추석 선물 당연히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네. 전에 보고를 했잖아요. 새누리당 김전 대표가 네. 페이스북에 명절 음식과 선물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한 생각도 또 논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석 선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런 내용을 기사화했었습니다. 네. 네. 아,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아쉽기도 해요. 그 대표님 회사는 추석 선물 어떻게 하세요? 네, 저희는 원래 네. 명절 때 보너스나 선물을 주고받는 관례가 없습니다. 예. 아, 예, 진짜예요? 아예 아, 없습니다. 정말이요? 평소에 잘하자는 거죠. 아, 네, 명절 놀라운데요? 때만 잘하자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잘하고 평소에 네. 잘하면 굳이 명절 때 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그래도 두 손 가득 선물을 받으면 좋죠.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꾸자. 명절 때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직원들과 잘 하자 이런 개념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네. 많은데 한국일보 같은 기사 제가 특히 이 부분을 중요하는데 네. 사보를 없애고 고객용 잡지를 폐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 사보. 네. 예. 삼성도 삼성 사보를 지금 네 뉴스 봤어요. 없앴잖아요. 예. 삼성 N유. 이제 아시는 분 삼성 N유를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네. 예. 이 매출이 사라졌다고. 네, 또 고민을 그, 하시더라고요. 저도 뉴스 봤는데 네. 약간 궁금한 게 그 삼성은 공공기관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그냥 일반 기업이 종이 형식의 사보나 간행물 폐지하는 분위기는 어떤 거에 기인하는 거죠? 예, 아주 여기에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김영란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 법이 잡지 등 전기 간행물을 발행을 하면 언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김영란법에 따르면은 동일한 제휴로 연 2회 이상 계속해서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발행인을 언론인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 보통은 최고 경영자가 발행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다 그러면 회장 네. 그리고 무슨 회사다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면 그래서 사내 사보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 잡지나 간행물 그러면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아주 많죠. 예. 네, 이런 기관들 아주 골머리 앓겠는데요. 맞습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고객한테 자산 관리나 부동산 세무, 상품 소개 등 어떤 문화, 여행, 건강, 패션, 라이프 정보 이런 것도 네. 다 월간지나 개간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는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걸 발행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다 언론인입니다. 네. 네. 아유 대표님 아주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녁이 있는 로맨틱한 삶을 되찾자. 라는 이런 분위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인 로맨틱한 삶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녁 회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네. 폭탄주로 이어져야 되고 아, 또 그렇죠. 새벽까지 계속해서 술자리를 해야 되고 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1차, 2차, 그게? 노래방 네. 3차, 4차 뭐 아, 그럼요.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바꾸자 네, 바꾸자라는 부분들로 가는 게 역시 좋겠고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성희롱, 성폭력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결국은 이런 술자리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예 온천 봉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네. 결국은 올바른 윤리 의식을 심어 주는 게 그 말은 전 임직원이 윤리의식 교육 같은 거를 네, 해주는 맞습니다. 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네, 네. 기본입니다. 청렴 반부패는 네. 기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잘 지켰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언론 보도 아까 좀 잠깐 봤는데 한화건설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전사 임직원 준법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예. 교육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윤리 경영에 대한 윤리 의식에 대한 교육이 먼저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영란법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이번 김영란법 시행을 통한 진통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부정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에토스팟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네, 또 봐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